바람만 본다 넌 닿을 수 없다 마음만 그린다 내 눈물이 내린 밤 전 할 수 없던 My love 이제는 말할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더 이상 아프지 않길 그대 넘어져도 내가 먼저 이 손 건네줄게요 전하고 싶은 두 번째 절대 혼자 울지 않길 그대 환한 그 미소 지켜줄게요 보고 싶다는 말